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다음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은 노래하니.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대동강아 노를 지켜 싸우리.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미아리. 조용히 걸음 멈추어서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네. 조국의 푸른 밀림 속에 소중히 새겨진 글버리요. 주네 우리의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이 글벌을 벌지 선들에 당부되요 심정의 법복을 구해주네 주보다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불굴의 이 신념 가슴에 안고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